이른 아침부터 내겐 너무나 어색한 종이와 펜을 꺼내들어 깊이 삼켜놨던 나를 잡았네. 글씨가 예쁠지 못해 실망 말아줘. 조금 서툴러도 눈 감아줘. 이 쪽지에 차곡차곡 만큼 서툴 삐뚤삐뚤한 글씨가 걱정돼 밤새 고민했어 내 맘 불가리가 정성껏 표현해봐도 표현이 안돼. 밤새 머리를 꺾고 삶에도 내 맘을 못 전해. 넌 이런 고민하는 내 맘을 알까. 주머니 속에 쪽지는 언제 전할까. 무작정 다가가 네 앞에 서서 괜히 숨을 가다듬어 손 좀 내밀어줄래. 자 이거 이 쪽지에 차곡차곡 너와 내가 우리의 길 써내려 쪽지에다 담아서 저 하늘에 올리면 You know I can't get any better than this, baby. 부어 oh, yeah.